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궁금한 것은 꼭 풀어내는 성격이었어요. 자연의 원리를 모두 밝히는 게 꿈이었지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빠르기로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을 10년도 넘게 궁리한 끝에 빛의 비밀을 밝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이론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 덕분에 현대 물리학은 한 단계 성큼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55년 4월 18일 새벽 1시 15분 나는 주인님이 세상을 떠난 뒤 몰래 남겨졌어요. 주인님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로 유명했지요. 하비라는 의사가 천재의 비밀을 밝히려고 나를 꽁꽁 숨겨두었대요. 내가 누구냐고요? 아인슈타인 주인님의 뇌랍니다. 나중에 내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주인님의 놀라운 능력이 뇌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나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연구도 한참 했지요. 하지만 찾아낸 거라곤 내 주름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깊다는 것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더 특별한 증거를 원했나 봐요. 주인님이 천재라는 증거가 뇌에 있는 게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주인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가 보면 천재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남쪽의 울름이라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우 너무 뚱뚱해! 너무 뚱뚱해!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외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몸은 우람했고 머리도 너무 컸거든요. 혹시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대요. 지금은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부르지만 어렸을 때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말을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곧 사라졌어요. 4살쯤 되자 말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하기 전에 혼잣말로 미리 연습하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연습하고 말하면 한마디도 틀리지 않을 테니까요. 한마디 말이라도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꼬마라니.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완벽한 걸 좋아하는 아이였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버지 가게에서 자주 놀았어요. 전기용품을 파는 가게에는 전기불이 늘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도대체 빛이 무엇이기에 환하게 비출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빛만큼 알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선물해준 나침반이었어요. 바늘이 빙빙 돌다가 정확하게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빨간 바늘이 왜 북쪽을 가리키는지 신기했어요. 궁금한 것이 많았던 아인슈타인은 책 읽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과학책도 좋아했지만 삼촌이 준 수학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책 속에 나오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기도 했답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데 3주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전기불을 보며 빛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다가 나침반을 보고는 빙빙 도는 바늘의 비밀을 신기해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 기어코 풀어냈던 아인슈타인. 정말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죠.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물론 잘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은 아주 뛰어났죠.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여동생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엄마와 아빠가 소리를 질러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라틴어 성적은 엉망이었어요. 외우는 과목을 싫어했거든요. 달달 외워서 공부하느니 차라리 매를 맞겠다고 했죠. 외우는 것보다 더 싫어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학교였어요. 숙제가 많아서도 공부가 지겨워서도 아니에요. 딱딱한 학교 분위기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래요. 아인슈타인이 다니던 독일 학교는 군대 같았어요.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옷을 입었고 선생님을 대장님이라고 불렀지요. 아인슈타인은 결국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따라 이탈리아로 이사갔어요.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과학 공부를 했어요. 특히 빛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알고 보니 빛은 엄청나게 빨랐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만큼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매일 빛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눈앞에 꽃이 있다고 치자. 우리는 빛이 있어야 꽃을 볼 수 있지. 꽃에 반사된 빛이 눈에 닿아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거잖아. 빛이 꽃을 싣고 달려서 우리 눈에 닿게 되는 꼴이지. 그런데 꽃을 실은 빛보다 더 빨리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인슈타인은 정말 남다른 고민을 끝도 없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사이 아버지는 혼자 공부하는 아들이 걱정돼서 아인슈타인을 다시 학교에 보냈답니다. 스위스의 고등학교는 독일과 달리 분위기가 자유로웠어요.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스위스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빛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했죠. 그때 빛은 과학자들에게 골칫덩어리였어요. 빛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아무도 알아낼 수 없었거든요.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빛도 뭔가를 타고 퍼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지요. 과학자들은 그걸 에테르라고 했어요. 빛이 에테르를 타고 퍼져나간다고 믿었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머릿속 실험을 통해 에테르는 없다고 믿었어요. 또 빛은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퍼져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빛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기가 같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빛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고민, 그러니까 빛을 타고 달렸을 때 일어나는 비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풀린 것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특허청에 취직했어요. 특허청은 발명품을 심사하는 곳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발명품을 다루는 일은 즐거웠어요. 일도 많지 않아서 연구할 시간이 넉넉하니까 더 좋았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빛에 대해 공부했어요. 빛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 토론도 벌였죠. 빛을 타고 빛의 빠르기로 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지 자그마치 10년째였어요. 차츰 아인슈타인도 지쳐갔죠. 너무 괴로워서 포기해야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빛을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냈어. 빛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풀었어. 마침내 빛의 비밀을 풀어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놀라운 생각이 가득한 논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러나 훗날 사람들은 그때를 과학사의 길이 빈 날, 기적의 해라고 부른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26살 때 일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빛의 비밀을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 달리는 버스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볼 때와 걸어가면서 볼 때 어느 쪽이 빠르지요? 걸어가면서 볼 때 자동차가 더 빠르지요. 물체의 빠르기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이번엔 빛의 차례예요. 빛이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로켓을 타고 가면서 볼 때와 걸어가면서 볼 때 어느 쪽이 빠르죠? 걸어가면서 볼 때 더 빨라야 해요. 그러나 빛의 빠르기는 로켓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만일 빛의 빠르기가 때에 따라 변한다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빛만 특별한 걸까요? 고집쟁이 아인슈타인은 빛의 특별한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고 싶었어요. 빛보다 빨리 날아가는 로켓에서는 거울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거울 속의 얼굴은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러려면 무엇이 변해야 하지?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10년 동안 궁리했답니다. 빛이 더 빨라진다면 거울의 얼굴이 나타날 거야. 그러나 빛의 빠르기는 변함없이 늘 똑같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 없지. 그렇다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면 어떨까?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시간을 변화시킬 생각을 한 거예요. 빛보다 빨리 날아가는 로켓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면 빛은 로켓을 따라잡을 수 있고 거울에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수학으로 풀어낸 해결책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시간이 느리게 갈 수도 있다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중 형이 빛의 빠르기로 날아가는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게 됐어요. 동생은 지구에 남아있었지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로켓이 지구로 돌아왔어요. 지구에 남아있던 동생은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행에서 돌아온 형은 떠났을 때와 비슷한 청년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또 있어요. 모든 물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바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풀면 콩알처럼 작은 물질 안에 커다란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물질을 깨트려서 그 일부를 엄청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핵폭탄까지 만들게 되죠. 어른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두 사실이랍니다. 대학에 가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빛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어요. 물건을 힘으로 잡아당길 수 있듯이 빛도 잡아당겨질까? 보이지 않는 빛을 잡아당기다니 말이 안 된다고요? 아인슈타인은 빛도 잡아당겨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실험할 수는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빛도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 휘어진다는 것을 수학식으로 증명했답니다. 1916년 37살 때 일이었죠. 이걸 알아내는데 꼬박 9년이나 걸렸어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을 비웃었어요. 고무줄도 아닌 빛이 휘다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별을 관찰하면서 빛도 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밝힌 빛의 비밀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빛에 대한 지난 200년 동안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처음엔 믿지 않았던 과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수학식으로 풀어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곧 세계적인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어요. 몇 년 뒤에는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알베르트라는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따서 갓난하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얼굴을 보겠다며 집 앞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죠. 인기 연예인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빛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론을 만들려고 다시 머릿속 실험실에 틀어박혔어요. 정말 아인슈타인다운 일이죠. 아인슈타인은 오로지 과학밖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음악을 즐길 줄도 알았어요. 6살 때부터 배운 바이올린 연주 솜씨가 뛰어났답니다. 특히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해서 모차르트를 연구하는 책까지 썼어요. 게다가 천재 과학자라고 잘난 체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호기심이 무척 많을 뿐이죠. 생활도 검소했어요. 여행할 때는 언제나 값싼 호텔에 묵었고 기차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3등칸만 탔어요. 아인슈타인은 차를 몰기보다는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죠. 이웃 사람들은 털로 짠 겉옷을 걸치고 부스스한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산책하는 아인슈타인을 자주 볼 수 있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을 빛에 빠진 재미없는 과학자로 생각지 마세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멋쟁이의 인기도 좋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인슈타인은 히틀러가 유럽을 지배하자 미국으로 갔어요. 히틀러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지도자였어요. 아인슈타인은 폭력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유럽에 머물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와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의 이론에 나오는 공식에 따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히틀러를 따르는 과학자들도 이론을 알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연구해야 한다고 편지를 써주세요.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학교도 군대 같아서 그만둔 사람이에요. 전쟁은커녕 작은 폭력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라는 편지를 쓰라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부탁을 들어줬어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편지를 쓰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몇 년 뒤 미국이 만든 원자폭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아인슈타인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이론 때문에 엄청난 폭탄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나는 내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빛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과학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이때도 계속되었죠. 아인슈타인은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도 공책을 꺼내들었어요. 자연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머릿속에서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꿈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커다란 슈퍼컴퓨터는 오늘도 상대성 이론에 따라 우주의 비밀을 풀고 있고 우주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하는 계획까지 진행 중이에요. 빛을 쫓았던 소년의 꿈이 이제 모든 사람의 꿈이 된 거예요.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무엇이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호기심쟁이 꼬마 아인슈타인. 수십 년 동안 빛에 매달린 고집쟁이 청년 아인슈타인.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밤낮없이 공부하던 별난 할아버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60여 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76살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천재 과학자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하죠. 벌써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궁금증이 생기면 답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던 모습. 그 안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